너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아. 그래도 이제는 말해야 돼. 내 맘에 감추는 게 쉽지 않아. 속고 있는 느낌 말어. 끝내려고 해. 밝게 웃던 널 마지막으로 울리려고 해. 모든 건 변해. 아침이 밤이 되듯이 그 밤이 지나면 하루가 반복되듯이 그런 느낌이 매일 아침에 나를 깨우듯이 부지런히 찾아와 널 지우려 해. 깨끗이 감싸. 하루 종일 버거워도 봐도 너무 좋았어. 매일매일 너의 얘기를 듣고 또 들어봐도 너무 좋았어. Yeah, yeah. 이제는 시간이 다 됐나봐. 우리도 남들과 똑같나봐. 재밌는 얘기를 해도 나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Oh, I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너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던 너야.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시간을 되돌리고파. 솔직히 말할까. 너도 알고 있잖아. 이제 너를 봐도 감동 없어 하는 거. 솔직히 말할까. 당황하지만 아마도 날 울리고야 말까. 솔직히 말할까. 아무것도 모른 채 너의 눈은 날 가득 담고 있잖아. 솔직히 말할까. 넌 바보같이 웃고 있어. 저기 먼저 도착한 너가 보여. 밝고 웃는 너의 얼굴로 시간을 뒤로 돌려. 빨리 감기던 너와의 순간들이 지금 멈췄어. 다시 돌아보니 녹고 있는 쿠키 얼었던 내 맘에 봄이었던 널 밀어냈던 내가. 잠깐 너를 홀로 두고 혼자 했던 생각. 후회가 될 때쯤에 내 손을 잡고 너게 하는 말. 기다렸잖아. 빨리 와. Oh,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는 너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야.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시간을 되돌리고파. 솔직히 말할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을 다 내려놓으려 했던 게. 솔직히 말할까. 당황하지만 마도 날 울리고야 말까. 솔직히 말할까. 아무것도 모른 채 너의 눈은 날 가득 담고 있잖아. 솔직히 말할까. 같이 웃고 있어. 넌 어제와 같은 오늘 나만 달라서 내가 미쳤었나 봐. 잠시 내가 익숙함에 속아 널 놨나 봐. 나 이런 맘 가질 줄 정말 몰랐어. 사실 잠깐의 투정인 거야. 네가 나를 녹여주길 바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을 다 내려놓으려 했던 게. 너의 눈은 날 가득 담고 있잖아. 바보같이 웃고 있어. 왜? 무슨 생각해? 야! 어? 아, 미안. 잠깐 뭐 생각 좀 하느라. 뭐야? 무슨 생각?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영화 보러 갈래? 뭐야? 그래 알았어.